이 시간에는 너리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리움의 흰 눈송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만나 배운 그날의 살리. 경민 다녀가신 우리 처서에 아버지 장군님 찾아오시오. 정답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못 잊을 그날이요. 아, 내 한생 손잡고 그날이 살리 장군님 만나대요. 그날이 살리 어디인가 물어보시며 소박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오버이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못 잊을 그날이요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마음. 아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창밖에 한방눈 내릴 때. 수많은 눈 맞고 계실까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